시키들은 래퍼 들의 반대편은 바라보던 래퍼 들의 배포그 배포 예뻐 모두 개뻐 마치 템플 다 써보인 각본자의 대본 텐션을 어버리기 하지 제대로 게임에서 애크백 랩들은 전부 다 감으로 왜 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말하다고 진짜 개도 돼 돈 되는 성급밖에 내가 주는 트위스 네 패든 기운 탓을 내는 챙겨려 보면 여기 립 합사는 곳이 아니야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에 진짜로 뱉을 테니 넌 발라드 내줘 쟤네는 얼굴이 벗고 돈 벌어져 뗀 건 나였지 나 지금 처음으로 노래가 내 음악 취향을 바꾸면 그게 너무 있어 볼까 야 그냥 간파이 내가 말을 까운다 아 숨은 언제 쉬어